낮에 물어보니까 맞대. That's right. 하루 동안 나 너를 못 봤네. 입안의 가시가 또다 좀 아픈 것 같아. Are you? Ouch. 느낌부터 너무 달라. 달라. 평범하지가 않아. 절대. 절대 울리게 하지 않아. 그러니까 이제 좀만 껴. Come on, girl. 어 느낌부터가 너무 달라.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아. 근데 난 볼수록 묘하게 더 빠져들어.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너만한 여자 없을 거라고 알 수 있어. Baby 너는 only one that I want. 난 네가 필요해. 난 사람 다 의미 없어. 오직 너로 원해. 그래 너 하나만 갖고 싶어. 난 네가 필요해 baby. 어딜 봐도 you're so beautiful. 가까워져 내게 oh 내게 나를 받아줘. 난 네가 필요해. Beautiful beautiful girl. 날 갖고 싶어. You're my precious. No joke girl, why so serious? Why so serious? 부담스럽게 보지는 말아줘. 숨 안 쉬어도 되니까 날 꽉 안아줘. Baby you're the only one for me. 알잖아 내 모든 걸 다 all in, all in. 어, 느낌부터가 너무 달라. 절대로 평범하지가 않아. 근데 난 볼수록 묘하게 더 빠져들어. 빠져들어. 이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너만한 여자는 없을 거라고 알 수 있어. Baby 너는 only one that I want. 난 네가 필요해. 난 사람 다 의미 없어. 오직 너를 원해. 그래 너 하나만 갖고 싶어. 난 네가 필요해 baby. 어딜 봐도 you're so beautiful. 가까워져 내게 oh 내게 나를 받아줘. 난 네가 필요해. 기다릴 수 없어 이제. 먼저 너의 곁으로 갈게. 위안 맞으려 나가. 어딘가 비었던 나의 빈틈을 채워줘. 나를 완성시켜줘. 난 네가 필요해. 난 사람